I'm going to show you some objects, and then you can show me where they are. 그냥 방향을 보자란 some 방향 그냥 다이 말임 다이 보 무이 그냥 방향을 보자란 some 방향 그냥 다이 말임 다이 보 무이 Show me where the envelope is. 사람 삼바트나 사람 삼바트나 Show me where the key is. 사우네나 사우네나 Show me where the razor is. 그 바카우네나 그 바카우네나 Show me where the glass is. 가일 너나 가일 너나 Show me where the pencil is. 다이크마우 너나 다이크마우 너나 Show me where the phone is. 도르삽 다이 너나 도르삽 다이 너나 Show me where the watch is. 니리까 너나 니리까 너나 Show me where the scissors are. 그트라이 너나 그트라이 너나 Show me where the comb is. 그라스츠 너나 그라스츠 너나 Show me where the glasses are. 왼다 너나 왼다 너나